함께한 그날까지 지워주길 바란 너 미안하지만 쉽게 지워지질 않아 왜 그랬었니 왜 지우길 바래 우리 행복했잖아 생이 닿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너 어디에 있는지 거짓말처럼 사라져줄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르길 바래 네가 원했던 행복이라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떠나갔는지 나만 사랑했나봐 참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